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당연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찾아갔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잎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목적대로 그 뜻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허탈한 실망감을 더 주었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게 그 나무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허탈감, 실망감을 더해주는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5절 16절을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면 그렇게 온유한 그런 느낌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성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지금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성전에 이런 매매가 사고팔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인데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팔고 동전을 이렇게 환전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더 좋은 제사를 드리고 일반인들도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허용되었던 것이 그런 상황이었죠. 이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어떤 물건들 혹은 화폐들을 성전에 낼 돈으로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13절에서 16절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반세겔은 2데나리온의 가치를 갖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1년 성전세로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은화도 은화이긴 하지만 세겔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했거든요. 그 이유는 세겔이라는 그 은화가 가장 순도가 높은 그런 은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은화를 내기보다는 가장 좋은 순도가 높은 은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도 사실 좋은 의도였습니다. 물론 비둘기 파는 사람을 포함해서 양과 염소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 죄에 대해서 또 감사한 거에 대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했고 그 재물을 흠이 없어야 했죠.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관없었지만 각지 지방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그 절기 때가 되면은 각각의 지역에서 먼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짐승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물건이나 어떤 상품이나 그런 은화로 준비했다가 성전뜰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상의 상태인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지금 사고 팔고 했던 그곳을 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그런 매매가 결국 나쁜 의도로 나쁜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돈을 환전해주는 데나리온을 그 세겔로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상식 이상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그런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챙긴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를 이제 성전 안에서 파는 그 가격도 계속 높이다가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팔던 비둘기와 성전 밖에서 팔던 그 비둘기의 가격이 거의 3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는 비둘기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성전 뜰에서 30배가 넘는 30데나리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더 크게 사람들이 이득을 그렇게 취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팔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집안 사람들이거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2000년 전과 정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정말 성전다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성전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상식 이상의 터무니없는 연봉을 받기도 하고 교회 장부를 이중장부 처리하고 교인들의 눈을 속여서 목회활동비나 기타 지원비가 연봉보다 높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거룩한 성회를 빙자해서 고액 강사 사례비를 흥청망청 나누어 먹고 교육이나 복지 선교 등에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다양한 재단을 설립하고 교회 돈을 거기에 막 투자하고 나중에는 목사의 가족들이 족벌 사업체로 그렇게 사유화하는 거. 그때나 이때나 정말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하고 화내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뒤엎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치부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락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주지 못했던 그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좋은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의도한 참 열매를 주지 못하는 그 성전, 그 성전도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18절에 의하면 거기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거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그렇다면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하시메. 아멘. 성전은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즉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사회 계층 그걸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기도의 모습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살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 탐욕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 기도문이에요. 원래는 22절부터 53절인데 너무 기니까 짧게 35절부터 4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명령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보았지만 전체를 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는 모두 다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을 바라본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우리 백성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만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41절부터 43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상한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 나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뭔가 할 때 잘못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거의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찾아 나오는 그런 이방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완전 쳐서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 망하게 됐는데 그 나오미의 형편을 보고 이방인 룻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미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더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나가고 기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셔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자의 불과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의 그런 나를 정말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게 하시고 삶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인간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맺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의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성경의 많은 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적이나 주문이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흉악한 죄를 보고 그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증거자로 혹은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내 잘됨, 내 평안, 내 기쁨, 내 영광, 내 승리.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강도의 짓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강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겠다는 그런 질 나쁜 강도짓, 그것이 강도짓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 강도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강도짓을 안 했다 뿐이지 실상은 우리는 강도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커다란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보지 못하고 늘 좋은 것, 늘 편한 것, 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구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도 같은 우리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떡하니 숨 쉬면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엎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저주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 강도 같은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강도처럼 죽으셨기 때문이죠. 양옆에 진짜 강도들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강도의 처우를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강도 짓을 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날마다 강도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나님의 그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이 강도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하찮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날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야 되는 그 열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부로 여겨야 될 그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의 방향과 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고 강도처럼 마땅히 내 삶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보든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만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